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인걸. 기분이 기분이 기분이 이대로 뻥. 그래도 한 걸음 더 핑크빛 내 맘에 내 맘에 난 눌러 새겨 붙이고 인손에 들고 야야야야 이런 게 사랑이라고 말해줘. 궁금해 궁금해 네 맘은 좀 모를걸까. 도대체 어떤 기분이 더 어떤 마음일까. 가도 정신다고 내게 약속 하나 말해줘. 차가웠던 겨울이 이제 그만 잠에 들면 가득 쌓여있는 꽃이 벚꽃대여 나에게 내리면 핑크빛 내 맘에 서버서버 쌓여지면 너에게 안기고 싶어. 핑크빛 내 맘에 내 맘에 난 노란색을 꼭 찍어 양손에 두벌 야야야야 이런 게 사랑이라고 말해줘. 궁금해 궁금해 미래는 you